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동무요 그 사랑 노래 부르자 이즈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혜련 작사, 리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들의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 예정을 낭만적인 정서로 형상했습니다. 가사에서는 형상적으로 세련되고 함축된 시호들을 통해서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할 무한한 사랑으로 촌만 자식 모두를 안아 키우시고 가슴 속에 품은 희망도 아름다운 꿈도 꽃피워주시며 얻어없는 사랑으로 운명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자유로운 오버이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진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넘쳐 흐르는 선율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민의 무한한 감격과 희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독정치를 그대로 구현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온수님의 발걸음 따라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 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춘구 작사 김리눅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66, 1977년에 창작됐습니다. 이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주제가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을 높이 우르러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지난날 촌대받고 멸시받던 우리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이율료라고도 뜨거운 충정의 세계를 절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보이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해하며 변함없이 영혼의 한 길을 고르려는 주인공과 그의 일가, 마을 사람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엔 인민이 있고 인민들은 오보이 수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르르 모시는 수령과 인민의 굳건한 통일 단결은 영원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일은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졸졸한 흠모예정이 넘치는 서정적 이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주인공 일가의 순결한 마음을 깊이 있게 형상한 이 노래는 우리 민의 시대적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각별한 사랑 속에 놀리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